네, 안녕하세요. 아, 정호에 만나요. 네, 오늘 목요일 패트릭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육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 마지막인가요? 아, 계속 하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개인 시간도 있으셔야 되고 하니까. 네. 네. 오늘 그러면 마지막인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뉴질랜드 그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진학하기까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네. 또 시험을 보고 나서 일단 그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자신들의 어떤 그 미래 직장들을 찾고 성공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몇몇 그 우리 한국 학생들의 어떤 성공 사례담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런 네.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뉴질랜드로 유학을 오거나 현재 와 있는 학생들이 나아갈 어떤 조그만 방향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아 그렇군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이제 뭐 시험부터 해주시네 예. 네, 시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에는 여러 번 이야기는 했었어요. 이제 시험에 네.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예, 예. 좀 간략하게 하면서 이제 좀 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시죠. 뉴질랜드에서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의 그 예비고사처럼 준비시키고 뉴질랜드 정부 주도하에 시행하는 뉴질랜드의 검정시험 제도가 있는데요. NCE라고 해서 뉴질랜드의 그 National Certificate of Examination 그 어세스먼트가 되겠는데요. 뉴질랜드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하는 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이제 레벨 1 NCA 시험이 치러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레벨 2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레벨 3를 통해서 그 3년 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뉴질랜드는 물론 호주라든지 전 세계 모든 학교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검정 시험 제도고요. 아 그러면 다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보편적인 인정보다는 네. 그 상위권에 속한 뛰어난 학생들을 외국에서도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또는 영국의 옥스퍼드 네. 케임브리지 또 호주의 유수 대학 또 한국이라든지 또 홍콩 중국 대만 뭐 여러 싱가포르 등 나라에서 점점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추세로 변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NCA 그 시험 자체가 굉장히 좀 느슨한 상태로 출발을 하다가 뉴질랜드 정부가 차츰 보완을 하고 자꾸 정비를 하고 하면서 많이 그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상당한 수준에 올랐습니다. 아, 하지만 올해에도 그 수학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은 그 잘못된 출제 방식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지금 겪고 아직도 그 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올해. 아. 그래서 한국에도 이번에 그 역사 문제에서 이제 동점 처리를 같은 답이 두 개가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네.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검토를 하더라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나올 수도 있긴 있긴 하겠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은요. 그 거의 11년쯤 전에 뉴질랜드의 사회당 정부가 네. 그 노동당 정부죠. 그래서 이제 사회당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만 마치고 그 학교를 떠난 그런 퇴단이 심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버설이라고 하는 그 일반 그 상당히 수준이 좀 높았던 시험 제도였는데요. 그것을 노동당 정부가 입각을 하면서 그 남태평양에서 그 2차 대전 이후로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비자 그 혜택을 받으면서 이 나라로 이민을 왔던 무수한 그 남태평양 그 민족들의 네. 예, 자녀들이 그 이 뉴질랜드의 새로운 그 교육 정책에 제대로 그 대응을 하지 못해서 고등학교 1학년만 마치고 사회로 그냥 진출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네. 그 학생들이 평생을 높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악순환이 아. 되었기 때문에 그 노동당 정부가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NCA를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학교에 와서 그 쓰레기를 주워도 그 학생들에게 점수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수준의 그런 제도로 NCA가 출발을 해서 지금은 많이 그 정비가 되고 수준이 상당히 높게 올라왔지만 상당히 초입 당시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립 학교들 또 그 유수의 그 모든 학교들 중에서 뛰어난 공립 학교들 교장들은 이러한 뉴질랜드의 그 NCA 제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검정 시험 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그다음에 그 아이비 시험 제도 이미 인정받은 것들을 예, 예.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이런 그 대학 입시 검정 제도가 채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로 있겠네요, 그런 게. 그렇죠. 학교별로 많이 있고요. 현재 IB를 시행하는 학교들은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는 않고요. 아. IB라는 그 제도는 원래 스위스에서 그 시작되어서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을 겨냥해서 이제 많이 널리 알려진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1,500개 그 고등학교들이 전 세계에서요. 예, IB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 제도는 대영 제국의 그 깃발 아래 수많은 그 커먼웰스 컨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 연방 제도 네. 그 나라들이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영국과 거의 비슷한 그 대학 검정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전 세계에서 현재 한 6,500개 그 고등학교들이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는 그 케임브리지 제도가 가장 널리 만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B 제도가 그 다음 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IB 시스템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네. 두 개 학년 동안에 이제 IB 그 시스템이 1단계, 2단계로 시작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프리 IB 시스템이라고 해서 IB에 도입 그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IB를 준비하는 그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뉴질랜드 학교 중에서 IB를 선택해서 그 시험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들은 사실 이 IB가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자신들이 시험 과목을 6과목을 고르게 되는데요. 세 가지는 주과목이 되겠고 세 과목은 이제 보조 과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 6개 과목을 모두 영어를 그 통해서 영어를 가지고 에세이 같은 그 과정들을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영어가 요구되고요. 해서 IB 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학교들이지만 그 제도를 다 모든 학생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가 시행하는 NCA 제도를 함께 병행하면서 그 수준에 못 이르는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NCA 제도를 그리고 상위권의 그 IB 그 제도 하에서 충분히 그 제도를 그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IB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브리지 제도는 IB보다는 약간 그 요구 사항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에서만 영어 에세이가 요구되고요.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는 그 IB의 그 메이저 과목들과는 달리 그냥 그 과목이 요구하는 그 그런 것들만 지식만 그, 있으면 예, 있으면 네.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한국 그 예비고사와 다른 점은 한국은 하루 한 날 모든 과목 시험을 봐버리지만 그렇죠. IB라든지 캠브리지는 한 과목을 가지고 평균 두 번 내지 세 번에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보통 한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 이 시험 보는 날들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당일치기를 해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스개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에 대비하는데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돼 있고요. 과학 같은 과목은 실험 과목 한 과목이 있고요. 실험을 직접 하는 예. 그다음에 사지 선다 그 방식의 시험이 또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형 직접 단답식으로 답을 쓰는 그런 시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들이 과학 시험에 그 있고요. 실험을 직접 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실험을 직접 해서 거기다 이제 자신들이 답을 써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수학이라든지 기타 다른 과목들 뭐 역사라든지 지리라든지 그 그런 기타 그리고 이제 경제 또는 그런 일반 과목들, 컴퓨터 이런 과목들은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시험 부담이 상당히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죠. 하지만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한국처럼 하루에 다 봐버리고 긴장을 확 풀어버리는 것이 더 좋은 학생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훌훌 털어버리고 그렇죠? 그냥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한 달 그래서 어떤 아이는 맨 첫날 시험이 시작되는 날 한 과목이 걸리고 맨 마지막 날 또 시험이 한 과목이 걸려서 불과 시험은 다섯 과목만 보지만 네 과목만 보지만 그 긴 기간 동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이제 조마조마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단계로 나눠지는 이 캠브리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IG라고 하는 IGCSE라고 하는 첫 단계 시험을 보고요. 네. 그 IG 단계는 조금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는 학생이라면 거의 80% 이상 A 그 또는 C에서 A 사이의 그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그 1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AS 레벨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A2 레벨이라고 해서 이 2년 동안의 시험 성적을 가지고 자신이 택하는 대학교의 그 성적을 환산해서 유카스 포인트라고 하는 그 제도로 환산을 해서 이제 대학교의 그 시험 점수를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직접 자기가 어떤 대학을 신청하면 그 대학으로 자신의 점수가 직접 그 정해진 날 배달이 됩니다. 1월 한 20일경에 네. 자신이 신청한 그 학교들. 대학으로 전부 이제 자동으로 컴퓨터화돼서 점수들이 가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11월 달부터 이제 대학교 신청을 하면 미리 프리 엔롤먼트라고 해서 그 학생이 고등학교 다녔을 때 성적이라든지 또는 그 IG 성적을 기본으로 해서 학생에게 미리 너는 합격할 수 있다. 네 AS A2 점수를 가져올 때 그 점수가 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너를 기쁘게 받아주겠다고 해서 미리 학생들에게 이제 합격을 통보하고 그 점수가 돌아오면 확정을 해서 학생에게 통보를 해주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이 나라에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IB 제도는 아주 한국에서도 그 최상위급에 속하는 그래서 늘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그런 그 범생이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 제도가 되겠고요. 케임브리지 제도는 보통 그 중간부터 상위급에 속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케임브리지 제도를 선호를 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주로 미국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세트라든지 그 많은 과목들을 이 IB 제도 하에서 다 준비시켜 주기 때문에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을 겨냥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IB 제도를 선호를 하죠. 하지만 케임브리지 제도를 그 선택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미국 대학의 그 아이비리그에 가는데 전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학생 개개인이 세트 시험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외에는 자신들이 준비했던 이 케임브리지 과정의 결과를 갖다 보이면 똑같은 그 대우를 받기 해서. 때문에 예 결코 그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17년 동안 있었을 때 지금 한 11년 정도 이 케임브리지 제도를 저희들이 그 선택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성공적인 학생들을 예를 들자면 가장 최근에는 저희 학교 학생 두 명이 한 명은 고대 그 정치외교학과에 갔고요. 네. 수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학생 한 명은 연대 그 글로벌 그 학과에 그 커머스 과정 그러니까 상대 계통으로 이제 간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생이 저희 학교를 다닐 때 유학생들이었는데 2년 전이죠. 그 학생들이 한 명이 전교 1등 한 명이 전교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 뉴질랜드에서 한 7년 정도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고요.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한 학생은 골프를 열심히 거의 선수처럼 치면서도 공부를 상당히 잘했고요. 또 한 학생은 학교의 그 학생회장직을 맡고 중학생 때부터 그 농구부 주장을 계속 7년 동안 하면서 학교 농구부 팀이 거의 그 이 북쪽 지역의 다른 학교들과 시합에서 상당히 높은 그 수준의 그 경기를 늘 매년 유지하면서 두 학생들이 상당히 높은 그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두 학생이 오랜 그 외국 생활에 지친 탓인지 한국 대학을 선호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고요. 그 이전에는 이화여대에 그 수석으로 들어갔던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는데요. 그 한국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이 저희 학교를 다녔을 때 그 여학생은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이대 수석으로 들어간 적이 있고요. 그 학생은 또 저희 학교 1회 그 졸업생이었는데 덕수로 졸업을 했어요. 그 학생도. 그리고 중간에도 그 한국 학생들이 두 명이 또 저희 학교 그 제가 근무했던 17년 역사 동안에 두 명의 학생들이 덕수로 졸업을 했던 학생들이 있고요. 그 두 학생은 한국에서 둘 다 이제 유학생으로 와서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 중간에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이제 유학생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변했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는 시민권자가 됐고 그래서 한 학생은 이제 의대를 선호해서 의대에 갔다가 의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 상대 계통으로 바꾼 학생 여학생이 한 명 있었고요. 그 여학생은 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학교에 이제 중학교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수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중학교 1학년에 들어왔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보는 연말 시험을 그 여학생이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너도 한번 중학교 2학년 시험을 봐봐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여학생이 모든 중학교 2학년 그 공부 잘하는 특수반 아이들을 제치고 전 과목을 다 만점을 맞는 바람에 학교에서 그 여학생이 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이 그리고 이제 장학금을 총 장학금을 받고 나서 2년 뒤에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하셔서 영주권자가 되었고 그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는 이제 시민권자가 되었고요. 그 전에 또 한 명의 남학생은 그 남학생은 그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이제 이 미술을 엄청 잘해서 그 학생은 저희 학교를 그 덕수로 졸업하고 오클랜드 대학의 건축학과에 그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졸업을 하고 현재 그 아마 노스쇼어 시티 카운슬에 예,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학생의 누님이었던 분은 이제 그 동생만큼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누나도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역사학과를 그 전공을 했고요. 오클랜드 대학에서 그 다음에 거기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어서 지금 교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 학교에 왔을 때 처음으로 그 유학생들을 한국에서부터 직접 제가 받아서 32명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10명 정도 타이완에서 한 8명 일본에서 8명 해서 중국 그리고 이제 현지에 와 있던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을 합쳐서 32명을 가지고 그 4개 반으로 나눠서 그 이머전 클래스라고 해서 영국인 교사 영어 교사 3분과 제가 이제 이 학생들을 4 반으로 나눠서 한 번에 8명씩 해서 아주 짧게는 그 3개월 만에 그 학교의 메인스트림으로 정규 과정으로 이제 옮겨간 학생도 있고요. 길게는 9개월 동안 거기에 남아서 계속 영어를 그 영어 실력을 높여서 이제 본 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 한 학생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상당히 영어 실력도 뛰어나지 않았어요. 버드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영어 단어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학생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올 때 아마 이 학생이 4학년인가 해서 부모님들하고 예, 부모님들하고 같이 왔었는데 원래 머리는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러다가 저희 학교에서 한 2년 정도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이 여기에 이제 정착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셨는데 이제 랑기토토 칼리지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이어 9을 시작해서 결국엔 그 학생이 그 고등학교 3학년까지 꾸준히 공부를 잘해서 오타고의 의대에 입학해서 지금 현재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잘 적응을 했네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을 때 암만 본인의 실력이 떨어지고 영어를 못했지만 그 한국에서 자신들이 공부했던 습관을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의 성공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제가 이제 그 학생들과 매일같이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고 할 때 과정을 보면 먼저 제가 제일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만났었는데요. 저도 이제 24년 전에 이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외국인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제 경험을 살려서 우선 단어를 430개씩 아주 복습하고 그다음에 웨딩 학생들이 요구하는 참담이 있었습니다. 참담하는 단어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처음하고 책을 구해서 참담을 단어만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영역사전 보고 외우거든. 하루에 단어 30개씩을 주는데 학생들에게 제가 그 단어만 달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옥스퍼드 잉글리시 그 러너스 그 영역사전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전부 그 복기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30개를 주는 거죠. 그럼 이제 학생들은 오. 집에 가서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그 다음날 학교에 오면 제가 그 중에 줬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씩 골라서 30개 시험을 내는데 그 단어가 들어갈 부분은 단어가 변형되거나 과거형이 되거나 아, 명사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30개 단어를 이제 괄호 속에 넣어놓고 거기서 골라서 맞추는 거.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요령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만점을 맞는 학생들이 차츰 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좀 더 그 기회 뭐랄까 학생들이 이제 좀 더 하고 싶은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만점을 10번 맞으면 극장표를 무조건 한 장씩 줬죠. 그 당시에 극장표가 8불이었던가 했는데 제가 그 당시 한 60장을 학교 돈으로 사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만점 10개 맞으면 10번 맞으면 이것을 준다 했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거의 한 20번 만에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6, 7명 학생들이 계속 만점을 유지하면서 결국엔 그 60장이 한 두 달도 못해서 다 허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학생들이 일취월장하게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단어 실력이 쌓여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영영 그 사전을 통해서 직접 그 영어 문장들을 매일같이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영어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영어는 힘들다라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영어를 영어로 그 문장 속에 있는 영어를 단어들을 보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문장을 다 외우게 되고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 즉시 거기에 도입을 해서 술술술 풀어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느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천 단어까지 마치고 나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기본적인 요구되는 단어는 다 섭렵을 한 거예요. 자신감도 생겼을 예, 예. 거고요. 네. 보통 대학교에서 그 아주 상급 법대라든지 할 때는 5천 단어까지 요구가 되는데 기본적인 3천 단어 정도를 아이들이 그 섭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응용해서 얼마든지 대학교 그 졸업할 때까지는 좀 엑스트라로 한 2, 300개만 더 요구될 뿐이지 전문적인 용어 빼놓고는 아이들이 영어를 구사하고 성공적인 영어 그 실력을 쌓아가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그 학생들을 보면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생각나는 학생은 그 학생은 국민학교 3학년으로 이제 이모네 집에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모분이 굉장히 그 타카푸나 쪽에서 이제 가게를 하시면서 이제 오랫동안 여기 사셨던 분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정말로 영어 실력도 없고 한국말도 제대로 뭐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학생이 그 과정에 9개월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모님이 거의 한 3개월 지나서부터 이제 우수한 학생들은 자꾸 메인스트림으로 넘어가는데 왜 우리 조카는 계속 여기 남아있느냐 해서 처음에는 그분과 거의 매일 다투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여기 더 있어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더 내 영어 실력을 키우고 가겠다고 어느 순간에 이제 아이가 태도가 변해서 네. 처음에는 막 메인스트림 가고 싶어서 난리를 쳤는데 본인이 스스로 내 영어 실력이 점점 나아지고 좋아진다는 것을 자신이 느끼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그 엘레멘터리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엘레멘터리를 지나면 그 조금씩 인터미디어트 그다음에 하이 인터미디어트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도 예 네. 그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이제 개개인별로 성적이 향상됨에 따라서 아이들을 그 어떤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아이에 따라서 특성화시켜서 그 아이를 옮겼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이 막 일곱 여덟 명이 한꺼번에 다 다음 반으로 가는데 자기만 혼자 거기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신경 안 쓰고 자신에게 맞춰진 특화된 그런 그 수업을 받으면서 왜 내가 여기 더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더 필요하는지를 아이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티베이션도 더 생기고 나도 빨리 저 반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2년 만에 유학생들을 106명이라는 학생들을 학교에 집어넣게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전교생이 그 당시에 500명이 좀 넘었는데 거의 20%의 유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키위 부모들도 조금씩 이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까지는 버서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가 그때쯤에 이제 학교에서 캠브리지 제도가 도입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학교에서 저에게 이제 그 요구했던 사항은 그 106명이 되는 학생을 다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캠브리지 제도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캠브리지 제도 하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학생들을 빼놓고는 나머지 학생들은 새로 시작되는 NCA를 운영하는 근처의 학교들로 보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또 그 학생들의 가디언들을 전부 모셔다가 설명을 했죠. 이것이 결코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든지 당신의 그 조카나 친척들을 미워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교 입학 제도 결코 NCA라고 해서 그 학생을 우리가 밑으로 낮춘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에게는 가장 적합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캠브리지 제도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학비만 받으면서 학생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힘들어 하셨지만 전부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제 45명만 남고 나머지 106명 중에 그 71명, 아 61명 학생들이 전부 근처에 있는 롱베이 칼리지, 뭐 랑기토토, 웨스트레이크 보이스, 웨스트레이크 걸스, 그다음에 카멜 칼리지, 로즈미니 칼리지 이런 학교들로 분산이 돼서 갔죠. 그때 당시에 그쪽 학교에 있었던 그 유학생 담당 그 이사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듯이 유학생들을 막 내보내니까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유학생들을 잘 제가 관리를 하고 이제 유학생들이 올해에는 이제 7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7명이 전부 중국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3명은 그 멜번 대학교에 전부 진학을 했고요. 네. 미리 이제 프리 엔롤먼트 허락을 받았고 자신들이 지금 시험을 봤던 캠브리지 제도 성적이 1월 중순에 오면 거기서 최종 합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4명 학생 중에서 2명은 그 파넬에 있는 그 화이트 클리프라고 하는 디자인 그 인스티튜션이 있어요. 그 AUT 대학이라든지 오클랜드 대학의 미술학과나 디자인 학과도 상당히 세계적이지만 이 화이트 클리프라고 하는 일반 그 사설 학원인데 그 학원의 그 수준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을 그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전 세계 여러 곳 그 디자인 관계되는 회사, 광고 회사 이런 데 취직이 돼서 나가고 거기는 말만 학원이고 예예예 예, 예. 실제로 그 2년 디플로마 과정 그다음에 3년 디플로마 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 3명이 갔고요. 그다음에 한 명은 AUT 디자인 그 학과에 미리 그 학생은 이제 완벽하게 그 취직을 아니 그 합격을 미리 통보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7명이 전부 올해에도 졸업하면서 전부 그렇게 그 자신들의 진로를 찾아갔고요. 작년에 또 저희 학교를 졸업했던 그 한 2년 반 정도 네. 한국에서 왔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필리핀에서 한 6개월 정도 언어 연수를 하다가 이제 저희 학교에 왔었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 친구 관계라든지 또 가정적인 약간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자신의 학년 학생들보다 한 1년 정도가 뒤늦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그 일반 한국의 어떤 학 정교 과정에서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서 네. 처음에 필리핀으로 이제 한 6개월 교육을 보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거리의 소녀처럼 막 이제 방황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가서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이 학생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가 잡고 아마 언어적인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희망을 얻고 부모님이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놓고서 이제 저울질을 하셨는데 먼저 뉴질랜드 한번 와보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오빠랑 이 학생이 와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학년이 거의 끝나가는 10월 달쯤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역에 있는 영어 학원을 제가 보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열심히 더 영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학기가. 10학년으로 들어왔다가 결국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3년을 다니고 네. 그 학생이 토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토플 시험을 거의 만점에서 한 10점만 깎이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한국의 지금 그 대구 쪽에 그 유수한 대학교에 갔죠. 어떤 대학인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토플 시험만을 가지고 그 학생은 그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를 한 유학생들이 3년 이상 외국에서 살았을 때 토플 점수를 가지고 오면 한국 대학에서는 또 쉽게 그 입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자기와 같은 나이의 또래에 있었던 학생들보다 한 학년 뒤지기는 했지만 본인이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렇겠죠. 그런 예 상황을 지금 그 학생은 넘어서서 굉장히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그렇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없고. 제가 그 한국에서 그 중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이 아주 친한 아이들이 왔는데 그 부모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 중학생 두 명이 완전히 거리의 그 조폭처럼 친구들 때리고 돈 갈취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거의 퇴학 당하다시피 하고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에서는 도무지 다른 학교에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두 학생을 이제 저희 학교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서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여기 이민 오신 분 중에 이제 두 분이 부부 교사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지인의 소개로 알아주셔서 그분들에게 이제 두 학생을 맡기시고 또 그분들은 저희 학교를 아셨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앉혀놓고서 한참 동안 그 학생들에게 왜 너희들이 여기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지나갔던 삶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너희들이 획득할 수 있는지 뭐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조단조단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38살이란 나이에 뉴질랜드에 와서 대학교에 다시 도전을 해서 복수 두 개 언어를 복수 전공해서 졸업하고 그다음 교육대학도 1년 다니고 직접 여기서 이제 교사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그 학생들에게 해주면서 이제 상당히 그 학생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끌어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본인들이 느꼈어요. 와 보니까 뭐 외국 애들도 상당히 잘 생겨갖고 자기네들도 아이돌처럼 그 두 학생이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그리고 두 학생이 둘 다 또 그 볼링을 엄청 잘 치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두 명이 그 중학생 그 지역 볼링 대표 선수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현지에 있는 그 볼링장도 그 두 분의 그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그 주말에 한 번씩 골프장에 그 볼링장에도 데려가시고 이제 두 학생들에게 그분들이 약속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를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채찍과 당근을 잘 사용을 하셔서 결국 그 학생들이 3년을 저희 학교를 다녔어요.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리고 그 12학년 때 이제 이 나라에서 행하는 그 고등학교 2학년만 다니고도 그 대학교 가는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뉴질랜드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두 학생이 한 학생은 그 세종대학에 해서 세종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토플 시험을 같이 병행해서 학교 성적과 같이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은 세종대학에 합격을 해서 세종대학교의 그 상대에 들어갔고 또 다른 학생은 중앙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굉장히 섬세하게 그림도 잘 그렸고 해서 그 학생은 중앙대학교 건축학과에 갔습니다. 둘 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어떻게 보면 3년만 공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리고 자신들이 방향을 그 잃어버렸던 그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뉴질랜드하고는 이 환경이 개방되어 있는 환경 그리고 한국처럼 아이들을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로 내 계획 하에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그리고 한국과 달리 뉴질랜드의 선생님들은 상당히 많은 칭찬을 하셔요. 그게 아마 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왜냐하면 늘 한국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맨날 지적받고 혼나고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하는데 여기는 홈스테이 부부 두 분도 아이들에게 계속 칭찬해 주시고 저도 아이들을 계속 격려를 하고 공부를 시키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삼박자가 자기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자기네들은 분명히 이런 칭찬을 들을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 사람들이 칭찬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자존감이랄까요?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돼서 결국엔 그것이 자신들의 성공을 향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 두 학생은 취직도 잘하고 한 학생은 이미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연락도 저한테 아직도 저는 이메일을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떠난 학생들도 이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볼 때 저는 참 보람을 느끼죠. 예.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만나는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제 걔 중에는 실패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100%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어떤 학생은 부모님들이 영주권자시고 시민권자신데 이제 학교에서 계속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쪽 서쪽에 살았는데 학생을 저희 학교까지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운전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얘한테 주는 거고 새로운 학교에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얘한테 새로운 기회를 줬는데 이 학생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나쁜 그 부정적인 측면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좀 매료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어떤 예, 악의 축을 끊어내지 못하고 와가지고는 그 11학년이었는데 막 13학년까지 그 아시아 계통의 그 유학생들을 화장실에 불러놓고 막 패고 돈을 뺏고 그랬던 것을 홍콩에서 왔던 어떤 유학생 하나가 이제 그 학생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숨어서 그 아이들을 패고 하는 것들을 전부 촬영을 해서 이제 일부러 자기 그 전화기를 선생님들 사무실에다 이렇게 툭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야 이게 누구 전화기냐 하고 이제 탁 열어보니까 그 동영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오고 이제 부모님이 불려오고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이제 권고 퇴교를 권고하죠. 너 학교에서 쫓겨날래? 네 발로 나갈래? 쫓겨날래? 자기 발로 나가면 다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지만 거절하고 안 쫓겨나려고 애를 쓰면 학교에서는 이제 익스펠을 시키는 거죠. 퇴학을. 그러면 그 문교부 산하에 그 학생에게 빨간 줄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죠.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너무 상심을 하셔서 그 학생의 영주권을 아버님이 가서 이민성에 가서 그 시민권을 포기시켜 버리시고 한국에 있는 삼촌, 큰 삼촌 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식구들은 다 여기 사는데 너는 없는 자식이라고 내가 여기겠다. 너한테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네가 또 이렇게 버리고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한국으로 그 추방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학생도 이제 그 학생의 경우에는 요 근처에 있는 그 타캄프나 쪽에 있는 어떤 그 종교 학교에 처음에 1년을 다녔는데 거기서도 이 학생도 똑같이 이제 깡패 짓을 해서 그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요 학생이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 학교에서 받은 그 성적표라든지 생활 기록부가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는 그 학교 3개월밖에 안 다녔다. 그래서 아직 아무런 통지표도 받지 못했고 우리 아이는 그 본반에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해서 교장 선생까지 그 말을 믿고서 이제 그 학생을 9학년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떤 상황이 이제 생겼냐면 그 학생이 여권을 새로 만들어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권을 제가 이제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고 보냈는데 이민성에서 이제 구여권 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학생 여권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지난번에 발급한 학생 그 비자가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기간이 왜 지금 새롭게 또 신청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었죠. 헌 여권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때 받았던 학생 저기는 어디 있냐 했더니 부모님이랑 학생 자체가 거의 저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에다 문의를 했죠.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원래 있던 학생 뭐 프로필 같은 뭐 비자를 카피를 해서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한 학기의 어떤 유예 기간을 그 학생한테 주었어요. 네가 그 학교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숨기고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널 받았지만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까지 불러서 학교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이 학생도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학교 매점이 있는데 자기보다 두 개 학년이 어린 중학교 2학년 애들 두 명 불러가지고 자 너한테 5초 줄게. 매점에 가서 컵라면 사와. 그 5초 만에 어떻게 사오겠어요? 그 저희는 몰랐는데 매일같이 이 두 학생을 붙들고 그 원산폭격을 시킨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장소에 가서. 그 하루는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학교를 돌고 있는데 갑자기 후두둑 소리가 나더니 한국 학생 두 명이 이 머리 정수리 부분에 흙이 잔뜩 묻어있고 물이 뚝뚝 내리는데 둘이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구석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러냐? 했더니 제 뒤에서 그 학생이 웃으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눈치를 챘죠. 아, 이게 또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구나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두 학생을 그냥 보냈죠. 반으로 돌려보내고 그날 밤에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에 일찍 학교에 와서 선생님 사무실에 들려라 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 상황이 한 2, 3주가 됐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그 부모님께 전화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그 한국에서 건축회사를 한 열 몇 개를 갖고 계신 굉장히 돈도 많으시고 또 한국에 계실 때 그 한국 태권도 대표 선수까지 하셨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태권도 대표 선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그것을 좋은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괴롭히는 데 이제 이 학생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아버님께 설명을 드렸더니 아버님 똑같이 당장 아이를 학교에서 빼서 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자진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학비 다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 아버님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레퍼런스 레터를 조금 그냥 뭐 써서 보내줬는데 한국에 가서 결국에는 학생이 아마 아버님한테 엄청 혼났는지 그 가락동 있는 그 선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근처에 있던 보성고등학교인가 거기에 우연히 또 운이 좋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용인 체대에 들어가서 지금 3학년 다니고 있고요. 그래도 그렇죠. 제대로 제대로 이제 결과를 잡은 거죠. 그렇게 볼 때 이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에 많은 학생들이 성공을 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이제 그런 것을 보면 결국에 교육의 성공 여 그 실패 여부는 각 개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뭐 아무래도 예, 크게는 예, 예. 네. 예. 스스로 물론 이제 학교가 아이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공부를 잘 가르치고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암만 좋은 뭐 맛있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말을 물가까지 데리고 갈 수도 있어도 결국 물을 먹는 건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얼마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고 기회를 10분 잘 선택해서 성공하는지는 그리고 결국에는 학생들 지금 나이에는 암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고 해줘도 어떨 때는 감이 안 오는 모양이에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 그 어른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너한테는 두 번 다시 안 오는 이 시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네가 대학교에 가서 그다음에 네 미래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미래를 잡으려면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아마 제가 판단해 볼 때 10명 중에 5명 정도는 그걸 잘 깨닫고 성공을 하는 학생들이고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전혀 이해 못하고 허송세월을 계속 보내고 그중에 2명은 이 양쪽을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중간 정도 가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저희 학교에 한 70여 명이 넘는 대부분의 요즘은 중국 학생들이 대세인데요. 네. 중국 학생들이 한 65명, 한국 학생들이 한 5, 6명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한 60명 정도는 다 자기 갈 길을 다 찾아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10명 정도는 계속 헤매고 계속 방향을 못 잡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한 학생들이 있어요. 뭐 언젠간 잡겠죠. 그렇게 바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는 한국과 비교해서 좀 더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학생 위주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선택만 하고 자신을 거기에 100% 투입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그 곳에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암만 자신이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이제 학교라든지 시공간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 과감하게 뒤로 떨쳐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와서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 학생도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정답인 것 같고. 예. 아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예. 네, 인사해 주시면서 예. 예, 그동안 이 남태평양 선교 방송에 제가 이런 좋은 기회를 받아서 뭐 제 경험을 비추어서 이제 어줍지 않은 많은 얘기들을 청취자분들하고 나눴는데 경험이 재산이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처한 현재 환경 속에서 제 얘기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것은 받아들이시고 또 그냥 넘기실 것은 넘기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미래를 향해서 좋은 그 시간들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짧은 순간순간들을 계속 연이어 가다 보면 성공이 바로 목전에 다가오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시니까 열심히 자신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충실히 하시면서 성공을 꼭 획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또 다음에 또 한번 와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정말 감사하고 네, 이제 방학 곧 하실 거니까 예, 예. 또 이제 가족도 잘 만나시고 예. 네, 그러면 예. 여름 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봉 선생님 뵙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